이렇게 시간이 흘러 그 사람 가슴에 묻고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이렇게 이별이 날 힘들게 만들 줄 몰랐죠 슬픔이 된 기억들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죠 두 손을 마주 잡고 길을 걷고 있겠죠 속삭임마저도 내게는 너무나 선명한데 자꾸만 생각이 나 눈에 눈물 계속 퍼져 속에 남아 에이. 자꾸만 생각이 나 눈에 눈물 계속 퍼져